시끄럽게 우대 그렇게 거만하기만 한 주제에 yeah. 거짓된 너의 가식 때문에 너의 얼굴과 죽은 꿈틀거리고 나이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두고 거리 헤매다니네 yeah. 모두가 은연히 타라고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오고만 같아 검게 물든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숱한 가식 속에 오늘은 아웃사이더를 들을 수 있어 왜 기다려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부러져버린 너의 그런 날개로 넌 얼마나 나를 볼 수 있다 생각하나 모두를 뒤집어 so, so, 새로운 world, world, 세상